우리나라의 대동강 과일종합가공공장에 우리식의 사과향 분리공정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경공업 부문에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할 때 대한 조선노동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이곳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힘찬 투쟁을 벌여 마침내 사과향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우리식의 새롭고 독특한 천연향 분리기술을 개발해냈으며 향분리공정도 우리의 힘과 기술 설비로 일도세웠습니다. 향농축 배수와 향고듭률, 향농도를 비롯한 기술 경제적 지표들이 세계적 수준인 천연 과일향을 분리해내는 기술의 개발과 생산공정의 확립은 나라의 향료기술 발전과 식료공업의 주체화 실현에서 일대 혁신으로 됩니다.